It's a ghost, ghost, ghost. Ghost, ghost, ghost. Ghost, ghost, ghost. Pimp fire. 겨우 떨쳐냈던 타락. 차가워. 비웃듯 덮친 널 알아. 총열이 된 새날 부르는 너의 목소리 떨려 다시 갱생 이 꿈속에선 벗어나긴 한참 걸렀어 안 보이던 너가 날 숨막히게 눌렀어 이 바람 화력처럼 또다시 나를 삼켜 소리 없이 계속 아른거려 숨막히도록 듣고 아른거려 Ghost, it's a ghost, ghost, ghost 한없이 깊은 어둠 속에 넌 나를 침몰시켰네 다시 올라가기 너무나도 기쁘기에 할 수 없이 그냥 나를 방치한 채 이곳이 너의 품 안이기 기도했네 지독한 악몽처럼 깊숙이 나를 삼켜 끝도 없이 계속 아른거려 숨막히도록 듣고 아른거려 Ghost, it's a ghost, ghost, ghost 헤매고 있어 뿜 환영 속에서 어차피 다 끝나버린 거 차라리 네 안에 날 집을 삼켜